UBS. Welcome.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어느덧 우리 라디오가 맞이하는 마지막 라디오 시간이 됐네요. 아쉬운 마음이 역력하지만 슬픈 마음은 고이 접어두고 즐거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마지막 국원들은 바로 제작부의 김소은, 박주희 국원입니다. 한대방송국의 브레인, 항상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풍부한 컨텐츠를 기획하는 두 제작부원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어서와 김소은, 박주희 국원은 처음이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제가 김소은 국원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인데요. 작은 체구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항상 칼 같은 판단과 날카로운 팩트로 한대방송국 국원의 뼈를 그냥 갈아버리는 소은 국원. 저도 몇 번 맞아보고 참 아파했습니다. 소은 국원은 방송국에 지원한 이유가 진로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면접을 볼 때 크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떨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접 당시 좋은 사회학 이론은 비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교수님 말씀에 동감해 PD의 덕목도 비직관적인 사회의 영역들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가 봐도 참 뽑고 싶을 것 같은 지원자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만 들어봐도 소은 국원이 얼마나 말을 논리 정연하고 깔끔하게 잘하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항상 어떤 일에 화를 내고 흥분하는 저와는 달리 소은 국원은 항상 침착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부러웠던 적도 많았답니다. 소은 국원은 크게 커리어적인 욕심이 없고 소소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간직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팩트로 잘게 썰어버리는 소은 국원이지만 그 누구보다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을 전파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별거 아닌 말장난에도 깨르르 웃어주는 소은 국원을 웃기는 것이 소은 국원과 대화할 때 제 목표랍니다. 이렇게 방송국 생활을 돌아보면 소은 국원이 아팠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해내고 성실히 하는 것은 좋지만 소은 국원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거니까요. 소은 국원의 다짐처럼 방송국을 포함해 할 일이 많다 보니 시간에 쫓겨 결과물의 질에 대해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모습을 2학기 때 많이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방송국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잘 보내고 좋은 결과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작부원 소은 국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국원은 바로 제작부 박주희 국원입니다. 박주희 국원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64기가 아닌 유일한 63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데요. 사실 64기에도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주희 국원과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왠지 모르는 듬직함과 믿음직스러움이 느껴지는 국원인 것 같습니다. 주희 국원은 특별한 계기 없이 이끌리는 대로 진로를 생각해봤고 그 답이 방송 PD 혹은 작가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대방송국의 거의 모든 국원들이 그렇겠지만 대부분 방송국 활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중하게 생각하며 큰 열정을 보이는 지원자가 뽑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국은 또한 방송국 관련 경험은 없어도 자신이 어필해야 하는 점을 너무나 강력히 어필하고 간절해 보였기에 뽑힌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라치오스 때 국장님과 함께 한양가요제와 주먹이 운다를 주관하면서 주말에도 학교에 나오고 늦게까지 남아있으며 완벽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요. 주의국어는 이번 한양가요제가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뿌듯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모든 마스터가 느끼는 거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든 영상이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의 완성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결과보단 과정에서 얻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주의국언이 없었다면 작년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이렇게 잘해내고 있을 수 있었을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큰 힘이 됐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작부 김소은, 박주희 국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Whe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r,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는 기분을 아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과의 현재를 즐기려고 노력한답니다.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를 시작하게 된 것도 훗날까지 기억될 저희의 모습을 가장 찬란할 때에 담아두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 빼기 한대 방송국은 0이라고 할 정도로 제겐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단체, 사람들, 그리고 추억들이었기에 잊고 싶지도 잃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모두 저의 기억 속에 남아줘서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함께했던 우리 금요라디오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는 끝나지만 한대방송국의 활동은 영원히 지속되니까요. 앞으로 더욱 빛날 저희 한대방송국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저도 한 학기 동안 제 목소리를 통해 우리 국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한 학기 동안 라디오 하느라 너무 고생했던 보도부와 그 보도부를 이끌어준 오늘의 디렉터 김주원, 오늘의 귀요미 엔지니어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